just wanna be the one for you. Oh my love, oh my love, oh my love, 내게, 내게, 내게. 너를 만난 이후로 나의 모든 것이 달라졌어. 레몬빛 향기로 나의 사랑을 눈뜨게 한 넌 그냥 내게 이렇게 있어주면 다른 년인데 부럽진 않을 거야. 사랑이라고 말 안 해도 느낄 수 있어. 내 입술에 너의 입술이 닿을 때 너를 기다리던 시간도 외롭진 않아. 처음부터 난 사랑에 빠졌나봐. 그대와 다운 그리움, 그대와 다운 그리움. Oh my love, oh my love. Just wanna be the one for you. Oh my love, oh my love, oh my love, 내게, 내게. 너를 만나기 위해 우린 수많은 연습을 했고 서툰 이별 속에 너와 난 만났지. 그런 이후부터 나는 다시 태어난 거야. 시간이 흐르고 우리 같은 집에서 사는 나 나의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영원히 내 곁에 내 맘을 떠나지 마. 사랑이라고 말 안 해도 느낄 수 있어. 내 입술에 너의 입술이 닿을 때 너를 기다리던 시간